미네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미네 씨, 여러분,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목표를 성취한 후에 찾아오는 작은 기쁨일 수도 있고, 바쁜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찾아오는 고요한 평화일 수도 있겠죠. 행복은 화창한 여름날의 눈부신 햇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어두워진 거리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가로등을 보면서 얻는 마음의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없을 것 같아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것 같아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면 곳곳에 숨어있는 행복. 오늘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힘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미래만을 바라본다든가 행복했던 과거의 한순간에만 젖어있는 것도 행복해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을 즐기기만 하기에도 인생은 짧다고 하잖아요. 저는 특히 요즘에 시간이 더욱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왜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면서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카르페디엠입니다. 카르페디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간첩도 아는 세계적인 명언이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대사로 원래는 오늘을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라는 라틴 문장에서 따온 말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 이 순간을 잡아라. 작은 행복이든 큰 행복이든 지금 이 순간에 숨어있는 행복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가 이 책방을 두 번째로 소개한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50번째, 100번째 이어가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쯤에서 지난 방송 리뷰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어때요?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아, 저 그날 들었어요. 처음 진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바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미리 좀 들어봐야 되니까 들어보고 했는데, 아, 걱정되더라고요. 민망하죠? 피드백 좀 나왔어요?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난 두 번 정도 들어봤는데. 네네. 아니, 왜 이렇게 나 말을 느리게 했던 거지? 아니, 내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을 좀 막 이게 흥분해서 하고, 미솔 씨가 그걸 좀 잡아주는 역할? 이런 걸 좀 한다는 게. 다행이다. 나 네.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은 말을 좀 빨리 할 생각입니다. 그죠. 네. 오늘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에게 말을 건네실 수 있는 연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 레디? 네. 네. 블로그,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미솔 씨? 블로그 naver.com/하시고 cpcat, cpcat입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gmhz를 쳐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골목 한쪽으로 검색하셔도 페이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이메일 페이스북에다가 계좌 해놨으니까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한번 소개해야죠. 봄처녀 민혜와 미소리가 열어가는 작은 책방의 두 번째 현관을 두드려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온 책방 이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다녀온 곳 역시 마포구 염리동에 자리한 곳이었죠? 네, 1편의 땡땡 멈춤과 아주 가깝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곳의 상호를 살짝 바꿔서 가명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출근길 책 한 잔 어때요? 출근길 책 한 잔. 느낌이 너무 다르다. 완전 반대다. 그 고통받는 출근길 느낌인데요, 왠지. 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책 읽는 일은 좀 힘들죠. 두통이 생기네요, 생각만 해도. 네. 여러분, 원래 이름이 뭔지 좀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 다들 퇴근하셨나요? 다들 한참 퇴근길이시겠어요. 아, 미네 씨, 이번에는 좀 힌트가 정말 제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가게 이름에서부터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 번에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책과 커피 한 잔, 책과 술 한 잔? 아, 맞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에이, 근데 퇴근길에 누가 커피 마십니까? 당연히 알코올 드링크 해야죠. 그쵸, 맞아. 친구들과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집에서 조용히 소주 한 잔도 꿀이죠. 그죠. 어머, 집에서 혼자 소주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좀. 좀 나와서 놀아. 네. 자, 친구. 네. 친구 많은 세상, 살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미소리와 미네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3호선 버터플라이의 티티카카, 아, 이름 왜 이렇게 어렵나요? 티티카카? 네, 듣고 왔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팟빵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마포 FM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받는데요. 샵 1007, 1007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담은 손편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마포 FM 골목 한쪽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서 행복 이야기 했는데요. 네이크로버는 행운이지만 세이크로버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하고 평범한 건데도 요새는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죠? 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7포, 10포를 넘어서 14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대요. 아, 14포. 네. 그래서 아예 요즘 M포 세대라고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참 처지대로 골라 잡아봅시다. 아, 저는 몇 포 세대일까요?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네. 3포 세대가 시작인데 연애, 결혼, 출산 요렇게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고 한답니다. 우울해지네요. 우울합니다. 네. 청년 실업 등의 사회 문제에 시달리는 20, 30대 한국 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일컫는 오픈 단어가 되겠는데요. 네. 5포는 여기에 이제 취업과 내 집 마련이 포함돼요. 7포에서는 인간관계와 희망을 추가로 포기하게 되고 더 기가 막힌 건 9포 세대예요. 더해지는 건 두 가지가 바로 건강과 외모입니다. 외모는 그렇다 치는데 건강을 포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 비평가 이효령 선생님은 이런 3포 세대의 현상이 일종의 자살 심리의 반영이라고 보기도 했다는데요. 10포 세대에서 이제 추가되는 한 가지가 삶의 포기라고 하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스갯소리가 아닌데요. 그래도 좀 웃기긴 한데 미네 씨는 몇 포까지 갔어요? 저 아직 아무것도 포기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미네 씨 혹시 빌딩 가진 거 있어요? 빌딩? 아니요.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고요. 아, 청년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가 책 한 잔에서 우연히 처음 들어갔던 그런 날이 생각나네요. 네. 어쩜 그렇게 딱 저희가 자발적 거지 모임이 있던 날 처음 그곳에 네. 가게 됐죠. 네. 맞아요. 자발적 거지. 네. 토요일이었는데 그날이 그 전날 금요일이 전 마지막 출근 날이었거든요. 아, 저의. 맞아요. 네. 네. 퇴사를 처음 만난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아주 기이한 네, 만남이었어요. 퇴사를 축하해주는. 네. 그죠? 백수된 네. 거를 다들 환영한다. 그렇죠. 갓 백수. 뭐 이런 거.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이제 신백수라며. 그래서 아 그러게 진짜 그날 좀 럭키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 있는지 모르고 갔었잖아요. 저희가 1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여행책방 땡땡 멈춤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문을 닫아서 저희가 가까이에는 책 한 잔에 들렸었죠? 그랬죠. 책방에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낮은 탁자에 두 분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길래 들어가도 되는 건지 빼꼼히 들여다보고 눈치 보면서 아, 맞아요. 처음에 우리 그냥 집에 가려 했잖아. 네, 집에나 갈까 이러다가 네, 들어갔는데 염리동에 다니면서 지도 찾아보기 전에는 두 곳이 그렇게 가까운 줄도 몰랐었어요. 진짜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저희가 헛걸음 할 뻔했는데 또 책 구경하고 있자니 또 카메라랑 빔도 설치하고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심상치 않아서 보니까 저녁 7시부터 그때 백수 토론 행사가 있었죠. 책 한 잔에서도 이런저런 재밌는 모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주로 금요일 같은 주말에 열리긴 하지만 영화 상영회, 음감회 등이 있고 전시, 책 모임, 수다 모임, 플리마켓, 미식회, 거지 모임, 자발적 거지 모임, 소개팅, 흑역사 소개팅 경연대회. 네. 네, 소개팅에 반응하네요. 네. 뮤직비디오 상영회까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바쁘셨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주인장이신 것 같죠? 맞아요. 특히 이 흑역사 경연대회는 우리 미네 씨 위한 자리인데 놓쳤어.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그죠? 네. 네. 책 한 잔은 2015년 작년 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바뀌거나 변경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책방 안에 있는 낮은 테이블이 이곳 주인장, 그러니까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네, 대화를 위한 낮고 넓은 탁자 그리고 편안한 의자 7개가 탁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책방 가운데에는 독립출판물들이 놓여있고 잡지와 단행본, 보드게임 등이 벽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자기 멋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주는 게 신기하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네. 그래 정말 부러운 일이죠. 얼마나 좋아요.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희는 또 행사가 있을 때만 가서 그런가 책은 오히려 좀 뒷전이라는 느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죠? 네, 워낙 다채로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번에도 책을 하나 샀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 사셨죠? 네, 그리고 독서 모임도 두 팀이나 3월 동안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 하나를 가지고 7명씩 모여서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요. 이름하여 자발적 거지 독서 모임. 아, 자발적 거지가 맞다. 내가 이 이름 마음에 들어서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걸 바꿔놓은 거 같아요. 좋다고. 나 막 자발적 거지 딱 나라고 막. 네. 혁명적 책 읽기입니다. 버니 샌더스에 관한 책 한 권과 문강형주님의 문화비평집 이렇게 두 권을 읽고 계시다고 해요. 네. 두 팀이 나누어져서. 참 미네 씨 우리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같이 산 책도 있잖아요. 네. 우리 독립 책방이라고 북노마드에서 작년 말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는 독립 책방 또는 소규모 책방들이 이제 정리되어 담겨 있고 각 책방 주인장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맞아요. 거기서 훔쳐보니까 책 한 잔 주인분도 4년 정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지쳤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업을 할 때 설레던 마음처럼 다시 또 설레는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리 잡아가고 있던 사업을 접고 책방을 연다.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역시 즐거운 일을 찾는데 도가 트인 분 아닌가 싶네요.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즐거운 일 가득한 출근길 책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출근길 책 한 잔은 온라인에서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혹은 북앤펍 주소로 이제 BOOKNPUB로 주소를 치시거나 상호를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찾아가시는 길은 마찬가지로 아현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아현역 아니고 이대역이요. 네, 이대역이요, 이대역. 네, 아현동 옆이니까요. 이대역 네. 5번 출구 나오셔서 2분에서 4분 정도 땡땡 멈춤보다 한 다섯 걸음 정도 덜 걸어가시면 됩니다. 염리동 9-60번지 1층이고요. 네, 주로 화요일에 문을 닫으신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고 방문해주시고요.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디 사는지 그 당시 얘기는 오가고 웃은 꽃이 피웠지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물어봤지 돌아다니는 너가 말했지 근데 너 내릴 때 지나지 않았니? 이게 얼마 만이에요? 앳된 목소리 정말 귀여운데요. 이분들 지금 뭐 하시는지 아는 분 계세요? 글쎄 얼마 전에 TV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이분들이 찾아보니까 87년생이시더라고요. 워낙 어린이 이미지로 활동을 해서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네 비슷하네요. 네, 지금은 평범하게 사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 들어도 가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출근길에 일했다간 박수가 아니라 심할서 한방 맞겠죠? 네, 아유, 회사 이야기 또 나오면 이 모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자발적 거지 모임. 오늘 밖으로 한 걸음에서는 저희가 참석했던 책 한 잔의 행사, 자발적 거지 모임, 백수 토론, 헬조선 이대로 괜찮은가와 수적 게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수적 게임은 백수 토론 있던 날의 다음 주 화요일이었죠. 그때가 이제 명절 대피소 해가지고 설 연휴 때였어요. 그래서 명절 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다 오픈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명절을 싫어하는 대피하고 식구들과 네. 있기 힘든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혹은 이제 할 거 없는 이렇게 심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좀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좀 늦게 가가지고 아쉽게 게임은 참석을 못했는데 어땠어요, 미소 씨? 아 진짜 재밌었어요. 다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장난 아니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엄청난 시나리오들이 펼쳐지는 게 물건이에요, 물건. 네. 저 오죽하면 그거 샀잖아요. 보고서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게임 보드게임을 사셨어. 언제 한번 모여서 그러니까 하는 또 날이. 우리끼리 또 하려고. 이렇게 골목한 쪽 식구들이 생기면 골목한 쪽 모임으로 한번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또 이제 수적게임은 월간 잉여의 편집장이 만든 게임이에요. 참가자들은 금수저 또는 흑수저의 신분을 부여받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좀 무서워요. 이 수저 계급론 요즘 말 많잖아요. 근데 카드 생긴 거 보세요. 이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데 흑수저 위에 금수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최대 인원인 10명이 함께 했는데요. 그중 2명이 금수저를 물고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예. 금빛 카드를 든 모습에서 빛이 좔좔. 네. 저는 흑수저 태생이 돼서 흑빛 초코칩을 처묵처묵 하면서 묵묵히 게임에 임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흑수저이셨던 분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아 왜요? 뭐 민란이라도 일으켰나요? 아 비슷한 거예요. 민란 진짜 비슷한 건데 네. 다들 평등한 사회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금수저가 가진 자산을 자택을 그 사람들 살 집만 남기고 다 빼앗았어요. 아 대박. 실제로는 안 되나? 그러니까 네. 국가가 몰수하도록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거죠. 그럼 금수저의 자산이 모두 국가 소유가 됐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그리고 곧바로 국가에서 주택이 없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임대주택을 내주도록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박인데 진짜? 네. 무주택자 제로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아, 이거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몰수당하는 동안 금수저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다들 처음 하는 게임이셔가지고 손쓸 방법을 못 찾으셨던 거죠. 하도 정신없이 흑수저분들이 몰아붙였기 때문에 재산 몰수만큼은 백방으로 막으셨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옆에서. 어쨌든 저는 티끌 모아서 운수저로 계급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네.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면 운수저가 되는 거죠? 그죠? 네네. 어느 정도 좀 모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금수저는 아니지만 뭐 그쯤 비슷하게 가까이 가는 건데요. 음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아. 게임 한 판 하는데도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다들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래요.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그런 많은 요소들이 녹아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에이,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승자는 어떻게 이겼어요? 아, 계속 법안을 내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파워게임을 했는데요. 아무도 세금 안 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국고 파산으로 망국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망국 엔딩? 네, 아, 승자는 없었군요. 이 돈 모은 게 좀 허무하지 않으셨어요? 네. 한 턴만 더 넘어가면 이기는 거였는데 그 전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네, 허무해졌습니다. 게임일 뿐인데도 감정이 몰입되면서 재산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면서 무척 씁쓸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세금 좀 내지 그러셨어요. 그니까요. 세금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그 두 편으로 갈라져서 아직 흑수저인 분들이랑 은수저가 된 분들이 갈라져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싸우는데 충청도처럼 스윙보트 역할을 하게 된 분이 한 명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수에 한 명이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막 이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두 쪽에서 얼마나 열전을 벌였는지 몰라요. 아, 그러게 저는 이제 뒤늦게 합류해 보니까 미소 씨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랑 정말 웃고 떠들고 막 서로 찍어 누르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온갖 권무와 술수가 난무하고 막 이빨린 소리와 어르고 달래고 막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망국이었다는 거. 망국. 네, 네. 그 전에 미네 씨랑 갔던 토론회도 재미있었어요. 그날 과거가 많이 드러났죠. 그러게요. 저 너무 솔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좀 안 물어봐도 다 말하고 좀 그런 타입이어서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막 혼자 막 말을 멈추지 않아. 말을 나 혼자 떠들고 날 위한 토론회였어요. 네네. 네. 주인장께서 이 토론 진행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좀 요리조리 자연스럽게 진행을 이끌어내는 솜씨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 뭘 하시더라 자꾸 진행자 이렇게라고 손석희 역할이라고 콕 집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네. 패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손느님을 건들. 네. 아, 근데 진행이 정말 깔끔하셨고 이날도 저희는 주인장을 포함해서 모르는 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일하던 얘기랑 친구들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그랬죠. 그쵸, 맞아요. 네, 주제가 이 백수 토론이었는데 청년들에 관한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었죠. 헬조선 이야기로 운을 뗐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부를 만큼 살기 어려운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토론한 분들 중에는 대기업 직장인, 백수, 반백수, 네, 1년 정도 휴직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반백수라고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그죠? 대학생, 기혼 여성, 성남에 사는 청년 등 정말 적절하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네, 직장인과 백수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관해 느끼는 온도차가 좀 컸습니다. 그죠? 네. 네, 또 작은 회사 다니는 분들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상이 깊었던 것은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각 정당의 정책실, 정부에 해당 부처 등에 전달하겠다고 하셨던 점이에요. 단순한 수다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 대학생부터 40대 직장인까지 계급장대고 수평하게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혼자 가도 둘이 가도 출신이나 소속 같은 배경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더 격이 없고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골목마다 책방마다 들여다볼수록 구미를 당기는 일들이 좀 많죠? 맞아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책방을 그리고 그 속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요즘 저희는 책방이라는 한 가지 행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저희는 이 행복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저희 둘의 이야기 많이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네, 이것저것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오대천왕의 멋진 헛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병을 꽉 찍어서 하루 멀다 하고 줄인 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또 딱히는 손길에 또 욕심은 부분에 에이 에이. 금세 흘러 기댈 품을 떠나서 못 자주 갔던 곳에 멋진 옷간을 지었지. 발 디딜 틈도 없이 나름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여니 이런 두둑이 들었네. Holy mama mama papa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새 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 Reporting gang gang gang gang gang 너무 늦었나봐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받아줄라나요? 저는 나를 부여잡고 난 슬피도 울었어. 저 애가 떨어지면 도둑을 잡아야 해. 주위를 둘러보다 바닥을 터보니 옷같던 발자국이 내꺼 하나뿐이네. Oh holy mama mama papa 내 두 눈으로 봤어요. 새 차게 담았는데 다 텅 비어있네요. Reporting gang gang gang gang gang 너무 늦었나봐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누가 날 받아줄라나요. 내 탓이가 내는 잘 모르겠다. 내는 진짜 모르겠다. 집에 돌아가는 이래 나는 또 후회를 내야 해. 어디서부터 말할지는 몰라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반복해야 해. 근데 다시 또 생각해봐도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아마 내가 그 당장인가봐요. And you say no no no no no no no, no, no.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미소리와 미네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자 골목 한쪽의 마지막 코너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책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문강형준의 문화비평 칼럼집 감각의 제국입니다. 이 책은 토요일에 열리는 책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총 5번의 모임 동안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지난 주말에 세 번째로 모여서 2013년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 가지고 수다를 떨다 보면 한 시간 반이 정말 금방 지나가요. 어, 그럴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모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주말에 같이 하면 재밌었을 그쵸? 텐데. 근데 이번에 하필이면 주말들에 좀 제가 이벤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벤트 노코멘트. 주말에 뭐 하죠? 네.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아쉬운 마음에 책만 구입을 했는데 사실 좀 이제 현대인으로서 한 번은 공감을 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네. 세긴 해요. 내용이 좀 세게 나오기는 했지만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저번 주에 빚 되게 많이 왔잖아요. 네네네. 그때 책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아이고. 집에서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와. 네 이게 표지에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게 책이 뒤에가 이게 겉표지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겉표지가 빨간데 책이 빨개졌어요. 아 이게 물이 배어 나오나요? 물이 살짝 배어 나오더라고요. 나도 커피 몇 방울 흘리긴 했는데 여기. 그래도 미소씨 네. 거는 지금 보니 굉장히 깨끗하네요. 제 네. 것만 완전 좀 지금. 아 근데 전에도 너무 예쁜 책이 있었어요. 안데르센 동화집 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서 소장용으로 두려고 왜 안데르센 좀 어릴 때 추억도 많이 담겨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좀 클래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잘 놔뒀는데 이제 한 번은 읽다가 잠이 네. 든 거예요. 강아지가 뜯었구나. 다 뜯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아까워. 일어났는데 아 네네. 내가 이걸 왜 읽다 잤을까? 원래 하던 행동이 아닌데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러니까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게 강아지도 아는구나. 책 되게 예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동화집이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색으로 해가지고 그 클래식 선에서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또 그때가 겨울이어가지고 좀 겨울 느낌 나게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 한쪽 아까워. 정말 제일 예쁜 쪽이 다 강아지가 이 막 물어 뜯어가지고 또 어떻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또 이 안아전지 사지 말아라 이 주인아 하면서 다 뜯어놨더라고요.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이 작년 11월 북 마노드에서 이제 발간됐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4년간 일간지 한겨레에 실린 크리틱을 실은 책입니다. 각 해에 이제 실린 내용으로 구분해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끊어읽기에 참 좋아요. 사실 이거 그냥 읽으면 하루만 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좀 편한 책이었어요. 이게 네. 한 편의 칼럼이 세 페이지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히는 장점이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호흡이 짧아서 금방금방 이렇게 짬짬이 읽기에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북노마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12,800원. 가격도 소개해드려. 네. 저는 사실 더 비쌀까봐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봤는데 뭐 그냥 요즘 책값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책값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요즘. 그쵸 많이 오르긴 했죠. 영화값도 많이 오르고. 영화값 이번에 뭐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CGV만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가장 프라임석이 비싸고 뭐 덜 좋은 좌석은 1,000원씩 싸고. 일반 좌석은 그냥 지금 영화 가격을 무슨 똑같고. 비행기에서 1등석 그죠?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맨 앞줄에 앉거든요. 근데 거기가 좋은 자리로 구분이 되지 않아서 1,000원이 싸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돈 버신 거죠. 진짜 전 근데 제 친구 중에도 맨 앞자리 좋아하는 친구 유난히 이상해. 맨 앞 좋아하는 사람들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난 목이 아프던데. 네네. 저도 머리가 막 3D 맨 앞줄에서 보면 정말 3D는 고통스럽 진짜 어지럽죠. 근데 이게 영화에 막 빠져드는 느낌이라고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나 봐요 주변에. 그죠? 그러게요. 미솔 씨는 영화 보시면 어디서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약간 옆쪽 중간 정도 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빠져서 봐요. 좀 빠져서? 네, 좀 비스듬히 앉아서. 비스듬히서 보면은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자세가 그게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를 정면으로 딱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오른쪽인가? 뭐 그쪽에서 봐야지 영화가 더 잘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어딘가에서 봤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개인적 견해가 있는 거라 저는 가운데에서 봐요. 정말 가운데서 보고 가끔은 그냥 좀 혼자 왜 시주구리하게 보고 싶을 때 구석탱이 네, 구석탱이에 가서 조용히 보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 네 비평 글들이 들어 있어서 그만큼 이제 쉽게 읽힌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이디어를 곱씹어 보시면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네. 대중문화와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 숨겨진 의미를 고민해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네, 맞아요. 이 저자 문강형주님은 현재 이제 한겨레 칼럼니스트이시고 대학에서 영미소설, 문학비평, 서사이론 등을 강의한다고 해요. 그죠? 네,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글의 깊이가 남달라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 이 강의 한번 모르긴 가서 모르지만, 네.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참, 문학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칼럼 속에 소개되는 이론이라든가 작가 작품들이 정말 다양해서 또 그런 것 찾아가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문학 비평에 대해 관심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읽기도 네. 많이 읽고. 저는 이거를 대학 다닐 때 저희 이제 학교에 잉글리시라는 영어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영어 배우는 수업인 줄 알고. 그죠, 한국인한테 잉글리시라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잉글리시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문학 소설을 읽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비평하고 이렇게 책을 쓰는 내용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국문학이니까 네, 그죠. 네. 국문학이어도 영문학인 거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게. 그때부터 문학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아니게. 난 좋은데 본의 아니게 멀어졌습니다. 아쉬운 네. 일이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네. 그 여기에서도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바로 다뤄주셔가지고 네네. 좀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네. 등산복 이제 여기 중년 분들 등산 다니시는 문화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나라 외국인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죠. 저희 나라래. 우리나라 이제 등산복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네네. 어디 에베레스트산 가냐고. 해외 여행 가시면. 이렇게 등산복 입고 다니는 분들 보면 코리안, 맞아, 우리나라 맞아. 사람이다.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맨날 등산복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네. 편하고 가볍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행 갈 때 정말 딱이에요. 맞아요. 저도 가끔 입거든요. 엄마 거 뺏어서 입고 다니기도 하고 엄마가 막 입으라고 완전 컬러풀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인솔자로 여행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팀 너무 멀리서도 찾아보기 쉽고 너무 좋아요. 저는 맞아. 저 얼마 네네. 전에 강원도 갔었는데 갈 때 등산복 완전 막 보라색 티셔츠에 오렌지색 바지. 아, 오렌지색. 괜찮았어요. 난 다 커버할 네, 수 좋습니다. 있어. 네, 좋습니다. 네, 등산복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런 거부터 여혐 그 두 가지가 또 막 지금 대립을 하고 있죠. 네네. 우울증, 히어로물과 같은 사회적 이슈와 짝 미생, 슈퍼스타 K, 영화 해무, 지대 넓 얕 이게 그 팟캐스트에 네네. 있죠. 인사이드 아웃, 쿡방, 다양한 쿡방 등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까지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아, 정말 흥미진진한 게 이게 정말 요즘 딱 그 대세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이런 거에 왜 열광을 하는지 네. 왜 이게 지금 떠오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시선으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문이 넓고 보는 시선이 넓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좀비라는 얘기에서 좀 의문점을 가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그죠 드라마도 나오고 푸스범프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네네. 워킹데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미소 씨 좀비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네 여기서는 이제 좀비가 그렇게 대중문화에 나오는 게 어떤 이유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좀비 우리의 거울입니다. 좀비는 삶과 죽음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한 채 영원히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 우리 좀비네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좀비 얘기예요. 아닌데 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애초에 좀비가 전성기를 맞았던 때가 네네. 1960-70년대였다고 해요. 그때 흔히 좀비가 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묘사되었고 그죠. 그게 원형처럼 유지가 되는 건데 오늘날 다시 또 이게 나오는 게 의미심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원래는 68년 조지 로메로의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죠. 좀비라는 개념이. 참 좀비라는 거에 또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비 영화를 또 유난히 네. 좋아하고. 어떠세요? 미네 씨는 좀비 영화 좋아해요? 아, 저는 사실 무서워는 하는데 네. 또 보면은 빠져서 보기는 해요. 근데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하잖아요. 좀비 씻지들 찢지도 않잖아요. 맞아, 살아있는 맞아. 사람도 아니니까. 너무 맞아, 더럽고 막 내장 나오고 뇌 아, 싫어. 막 굴 막 이런 거. 굴? 굴. 아, 막 이런 거. 네네네. 밥 줘. 그죠, 밥 줘. 배고픈. 아, 막 이런 소리 자꾸 참 내고.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막 역병 도는 곳에 막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산 게 사는 게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네. 참 거기에서 씁쓸하다는 생각.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왜 낫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좀비들이 왜 가끔씩 영화 보면 낫 이런 거 되게 무거운 거 막 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차라리 그걸 내려놓고 빨리 달려 이런 느낌. 정말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좀비들이 이렇게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재밌어할까 그런데 죽지 않기 때문에 또 무참하게 막 폭력적인 장면을 해도 그게 이렇게 잔인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열광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매력에 또 빠져서 좋아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2012년도에 게재되었던 힐링이라는 돌파리 요 칼럼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힐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요즘 번성하고 있는 힐링이라는 브랜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예컨대 TV 프로그램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녹음이 우거진 야외에서 유명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준다는 포맷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이곳을 통해 일종의 대중적 신고식을 치렀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증명해준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처의 치유라는 말뜻을 가진 힐링은 진지함과 심각함보다는 즐거움과 예능으로 나타난다. 진지한 말과 심각한 의미를 극도로 기피하는 사회에서는 이처럼 상처와 치유의 과정마저도 가능하면 가볍고 발랄하게 재현하려 노력한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힐링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딱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 것인지도 모르겠다. 인터넷 서점 검색창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정체불명의 책 제목들, 가령 힐링 육아, 힐링 코드, 힐링 브레드, 힐링 가든, 힐링 모차르트 등은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범람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중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힐링과 테라피를 비교하면서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라피가 상처에 가해지는 구체적 치료 행위를 의미한다면 힐링은 이를 통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치료가 없다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오늘의 힐링이란 실증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말하는 돌파리에 가깝다. 이런 내용이 있군요. 저는 이제 사실 힐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행 이런 거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사실 또 이게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견해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행 갔다 오면 또 금방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쵸. 그냥 꿈같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답답해지잖아요, 다시. 맞아요. 갑자기 이제 또 꿈꿨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그 느낌이 오히려 더 가끔은 이게 더 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네. 힐링의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테라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마포 FM 청취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골목 한쪽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저희 미솔 씨와 저도 테라피가 될 만한 것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네네. 함께 바라보도록 하죠. 그러죠. 이 책이 참 매력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력이 매력을 매혹당하셨나요? 매력에 일단 색깔부터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저 네네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입니다. 네 정말 전체적으로 새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둘러져 있고요. 이게 참 책으로 묶여 있는 걸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들이 일간지상에 찍혀 있었다는 걸 떠올리면 논조가 무척 강하고 확고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읽다 보시면 읽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활자로 네. 이렇게 남는다는 게 그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네, 많은 여기 사람들이 보면, 있는데 네. 네. 정치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는 정치인 이야기도 하고요. 뭐 쓰레기라든가 뭐 이런 과잉 시대의 허무라든지 이런 과격한 표현들도 좀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네, 노선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제 자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또 쓰다 보면은 참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참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이 책도 그렇고 또 다른 독서 모임에서 읽는 책이 샌더스. 에 관한 책인 것도 그렇고 이곳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시나요? 네, 그러게요. 정말 좀 오늘은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하지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더 나은, 더 좋은,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이미지에 비해서 실제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시면 또 그 말랑한 감성 또 그게 또 느껴지지 않나요? 아, 네. 여기도 예쁜 사진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맞아요. 가끔 이제 자기 일상 같은 거 올리시는데 무척 편안해 보이고 약간 힐링의 느낌이 드는 또 그런 공간이 제가 그 사진이 언제 마음에 들었냐면 얼마 전에 눈 굉장히 많이 온 날 기억하세요? 미소 씨? 아, 그때 우리도 만났었잖아요. 네. 네, 눈 정말 많이 온 날 그 사진이 올라왔던 움직이는 사진이었나?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책을 딱 책 뒤로 이렇게 창문으로 통유리로 눈이 막 내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더라고요 미네 씨. 제가 딱 거기만 눌렀을 걸요. 그러게 사람. 별로 미네 씨 좋아요 이렇게 예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쁘지 않은데 그날은 정말 저도 말랑해져가지고 감성이 말랑해져서 혼자 막 저녁에 기타 치고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여러분도 책 한 잔 들으셔서 이렇게 같이 영화 이야기도 하시고 책 이야기도 하시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상순과 오지은이 함께 부른 또 왜 그래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밤에 홀로 숲속에 앉아있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이 순수한 빗소리,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 마음을 위로해주는 더없이 완벽한 설교. 빈 자리마다 흘러가는 저 물의 이야기는 아무도 그것을 시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그치게 하지 못한다. 비는 자신이 원할 때까지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이 말을 하고 있는 한 나는 귀 기울여 들으리라. 네, 토마스 버튼의 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무료함을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채워 넣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슴 속의 그 외로움은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워넣고 채워넣어도 더 깊어지고 더 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조용히 자기 자신만의 차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포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저물어가는 오늘 하루가 그런 차분한 하루,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골목 한쪽 매듭 딛겠습니다. 끝곡은 검정치마의 좋아해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미솔, 이민혜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날